안녕하세요. 퍼스널 스케치의 이르고입니다. 퍼스널 스케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물은 A4 용지 넉넉하게, 그리고 펜 한 자루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만약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준비물을 챙길 상황이 안 되신다면 쓰고 계신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스널 스케치의 이야기는 제 블로그인 perskete.com, perskete.com에서 텍스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좋아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세계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인물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좋아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안 통해서 증오하게 되는, 증오할 수 없어 사랑하는, 사랑하는 만큼 증오하는, 떨어지고 싶어 더 꽉 붙들기, 붙들리면서도 끊임없이 탈출하기. 여자는 이런 세계가 어지러웠다. 이런 간극이 있는 세계는 결코 왕래할 수 없는 두 개의 마을처럼 여겨졌다. 여자는 온전히 한 마을에만 발딛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의 마을도 여러 개의 얼굴을 지층 속에 숨기고 있었다. 여자가 그러한 얼굴에 깜짝 놀라지 않는 방식은 그것과 자주 눈 맞춤으로써 친숙해지는 것이었다. 혹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친숙함이야말로 여자에겐 가장 안전한 징검다리였다. 여자는 친숙한 옷을 입고 친숙한 대화를 하고 친숙한 거리만 걸었다. 여자는 친숙함으로 자신의 세계를 무장했으며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 친숙함의 베일 넘어 낯선 세계가 드러날 때면 그것이 아름답고 명료한 세계일지라도 초조하게 회피했다. 하루는 여자에게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여자는 남자를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함에 문 열어주었다. 돈 비슷한 돈, 명예 비슷한 명예, 호기로운 활달함. 남자가 지닌 친숙함은 세상의 친숙함과 알맞은 교집합을 이루었다. 여자는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면서도 그와 친숙하게 대화하려 애썼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기 방식으로 끊임없이 되풀이할 뿐이었다. 여자는 혼란스러웠다. 남자는 시간이 흐르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그러나 여자는 안 괜찮아질 것 같은 불안함에 다급해졌다. 남자를 문 밖으로 밀어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남자는 자신의 면적을 소리 없이 넓히기 시작했다. 어느새 남자는 여자의 집안 면적을 다 차지했다. 여자는 남자의 면적 일부가 되었다. 차라리 여자는 그 편이 나을 수도 있으리라 여겼다. 남자는 여전히 여자가 모르는, 어쩌면 알아서는 안 될, 알 필요조차 없는, 아는 만큼 두려운 말을 했다. 여자는 그의 말 밖에서 시끄럽게 견디느니 차라리 그 말 속에 들어가 그의 말을 지우기로 했다. 그러나 이따금 그의 말들이 지울 수 없는 소란처럼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이렇게 되뇌었다. 마치 주문처럼. 그래, 우린 말이 안 통하지만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관계야. 관계라는 건 마음먹기 나름이거든. 그렇게 읊조리면서도 여자는 그러한 간극을 못 견뎌 했다. 못 견뎌 하는 만큼 그 세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기웃둥거렸다. 여자는 다만 넘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여자도 잘 알고 있었다. 안다는 느낌마저 벗어던지기 위해 여자는 양쪽 길을 막았다. 아침이 올 때까지. 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좋아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이런 모순적인 관계에 놓여진 인물입니다. 좋아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안 통해서 증오하게 되는, 증오할 수 없어 사랑하는, 사랑하는 만큼 증오하는.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이런 모순적인 긴장을 동반하는 관계라면 가까운 사람들일 텐데요.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안 만나면 되는데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는 그럴 수 없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때론 우리에겐 가장 아프기도 하죠. 저는 문득 가족이 떠오르는데요. 가족은 아무래도 우리가 선택한다기보다는 선택되어지는 관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가족에 대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슬쩍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애증의 관계에 놓여진 게 또 가족일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관계의 속성이 마냥 좋기만 하고 또 싫기만 하던가요? 그런 단선적인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이 불편한 실밥 같은 게 삐죽 나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떨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더 꽉 붙들기도 하고 붙들리면서도 끊임없이 탈출을 감행하기도 하면서요. 하루는 친구 두 명이 이제 저까지 모여서 셋이서 티 안 나게 서로를 미워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친구는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리본을 매달고 다녔는데 그게 참 싫었대요. 티는 내지 못했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싫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좀 아프셔서 이 친구한테 많은 신경을 좀 못 써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리본을 하고 갔는데 그게 참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리본을 했더니 아버지가 이 친구한테 너는 엄마가 아픈데 정신사납게 머리에 그런 걸 매달고 다니고 싶으니? 라고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되게 울적한 마음으로 이렇게 터덜터덜 걷는데 저희 엄마가 제 머리에 리본을 달아주는 걸 봤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울컥 눈물이 터지더래요. 이 친구하고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인데 처음으로 이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그 친구의 어린 나, 그 내면 아이가 확연히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친구의 그 내면 아이는 리본조차 제대로 못 매달고 다녔는데 그 팔랑거리는 리본이 얼마나 이 친구의 그 내면 아이의 눈에는 황홀하게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만큼 아팠을까 싶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리본은 리본 그 이상의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그 병환으로 인한 그 부재와 또 자신의 결핍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 눈에는 괜찮은데 유독 나한테는 그 불편하게 걸리는 지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의 그 유독 싫은 그 부분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나는 잘 참았는데 그는 잘 표출했다든지 그 싫은 부분을 나는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었는데 그를 통해 또 발견하게 되는 경우 혹은 나에게는 분명히 없는 부분인데 혹은 없다고 믿었는데 그는 버젓하게 드러낼 때 참 마음이 불편하죠. 심리학적으로 이걸 투사라고 하죠.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밖에 있는 것을 굴절시키기도 하고요. 또 축소해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더욱내안에어떤부분이그의싫은부분과맞닿아있는지거울로비추어보듯이접점을한번찾아보시기를바랍니다잠깐일시정지버튼을눌러주시고요내가싫어하는그인물을떠올려봅니다그리고그의어떤면이싫은지한번쭉써보세요다쓰셨나요다쓰셨으면그싫은부분중에나에게도있는것을한번살펴봅니다나에게도있는것인데그에게도보인다면연민을갖고그부분을바라봅니다나에게는없는데상대는표출하고있는부분이있다면한번밑줄을그어보세요혹은나한테있다하더라도나는잘참았는데그가가감없이그것을드러내고표출한다면누구야이렇게자기자신의이름을이렇게써보시고불러주신다음에아그래서네가화가났구나라는문장으로시작하는글을한번써보세요이렇게떠오르는대로누구야아그래서화가났구나그런데말이야나는이러이러한부분때문에이렇게쭉쭉생각나는대로한번써보시다보면은분명히발견하게되는통찰의지점이있을거예요설사그렇게발견하지못한다하더라도이렇게응어리가져있는부분을글로기술하는것만으로도좀시원해지는느낌을받으실수있을겁니다네다쓰셨나요그에대해그리고그의어떤불편한부분을나를통해비추어봄으로써어떤접점을좀찾으셨는지모르겠습니다뭐아무것도찾아지지않더라도그가갖고있는어떤면이나를어떻게불편하게만들었는지이렇게자연스럽게기술하는것만으로도많은도움이됩니다우리가막연하게찜찜한것들막연하게불쾌한것들이러한것들을글쓰기를통해서언어로상징화하다보면은감정에압도당하지않은상태로안전한종이위에서재구성해볼수있는아주귀한기회가되는것같아요네그다음단락으로넘어가서여자는온전히한마을에만발딛고싶지만그마을에는또여러개의얼굴이숨어있고그러한얼굴에깜짝놀라지않는방식은그것과자주눈맞춤으로써친숙해지는것이었죠혹은아예처음부터없는눈으로바라보듯이이렇게보는방법도있었고일단친숙함부터살펴볼까요친숙함이야말로여자에겐그래요가장안전한징검다리였고그친숙함으로자신의세계를무장을함으로인해서뭐가끔낯선세계가뭐그것이아름답고명료한세계일지라도여자는일단다가오면초조하게회피하기만합니다여러분은친숙함이라는방식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우리는누구나낯선상황에처하면굉장히생경한것에이제직면하게되면일단은긴장하게되죠그리고긴장은또불안함을부르기도하는데요이친숙함은우리를또보호해주기도하죠익숙하니까익숙한만큼하지만눈을가리게도하는데요저는친숙함이라는게어떤면에서는인식구조를만드는것같아요뭔가세상으로온인식구조이든내가만든것이든일단친숙해지기시작하면은그인식구조로부터우리는쉬자연스러워질수가없죠해방될수없는그런어떤단단한틀이되기도하는데요어떤한남자분이있었어요그분은소개팅에서한번차이고나서세상의모든여자가자기를싫어하고그리고항상나가면소개팅나가면나는차일것이며그리고이것은내탓이다라는인식구조를갖고계시더라고요보통이렇게귀인오르라고해서항상그리고부분적인것임에도불구하고전부그럴것이다그리고뭐그사람취향이아닐수도있는것인데이거를내탓이라고여기는어떤그러한귀인오르를가진인식구조를갖고있기때문에 이분은 뭐 어떤 여인을 만나도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뭐 나는 차일 거고 그리고 그 원인은 무조건 자기 탓이다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떤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냥 친숙하게 어떤 그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되면 그거를 일단 범주화하거나 카테고리화하거나 좀 단순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인식 구조 안에 이렇게 재조직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혹은 좌절하게 하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 역시 어떤 낯선 세계, 친숙하지 않은 그런 낯선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피하죠, 초조하게. 여러분은 회피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분은 정말 좋은 거는 피하고, 이제 실패할까봐 간절히 원하는 거는, 뭐, 두 번째 것만 고르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생각해보면 그런 분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분한테는 프로포즈를 못하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그냥 호감 있는 분이랑 오히려 사귀고,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일은 도전하기가 좀 꺼림칙하고, 그냥 적당히 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확보된, 친숙한 거에 조금 계속 일을 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자꾸 이렇게 회피하게 될 때, 그 회피하는 것에 베일을 한번 정도는 벗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네안 박사라고 DBT, 그러니까 변증법적 치료를 이제 개발한 이 박사님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피할수록 그 회피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 곁에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더 우리 눈을 가리게 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 특징이 그때 어떤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또렷하게 되살아나고 또 회피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데, 일단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혹시 회피했던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시는, 이렇게 직면해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피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인식 구조가 보일 거예요. 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패할까봐, 뭐,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더 어그러지게 될까봐, 아니면 굉장히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등등, 어떤 그,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혹은 더 멀리, 이렇게 보면 더큰 그림. 근데 그것이 주어진 인식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회피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답답한 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회피하는 것들을 일단 한 20개만 한번 회피했던 것들에 대해서 단어만 한번 나열해 보시길 바랄게요. 뭐 회피했던 사람, 회피했던 일, 회피했던 장소, 회피했던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나열을 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공통점 같은 게 보일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회피했던 것들을 글로 이렇게 그냥 비록 단어에 불과할지라도 쭉쭉쭉 썼던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제 퍼즐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회피하는 것들 기술해 보시고 그것들의 어떤 인식 구조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좀더 남은 이야기를 들여다보기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